바람 같은 시간이야.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.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.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.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. 미련이 살아야지.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행복하게 살아야지.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.